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밀 공습작전 계획을 작성하는 노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인터넷 잡지 렘취치, 인터넷 홈페이지 빠트리오티 모스코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화,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들, 이란의 일라통신, 미국의 UPI 통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전문 또는 여지로 전했습니다.